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비거스렁이에 감기 든다는 말 아세요? 비가 그친 뒤에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을 비거스렁이라고 하는데요. 장마비가 잠시 멈칫했던 지난 하루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햇빛이 쨍쨍한 하루였죠. 7월의 첫날, 한 해의 또 다른 반이 시작되는 날. 이 뜨거운 날씨처럼 그렇게 뜨겁게 살라는 뜻 아닐까요? 비치스 중에서 Under the Boardwalk, Bett Midler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로 사연을 보내주신 최무희 씨, 잘 들으셨죠? 대학 때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던 말이 치열하게 살지 않는데요.

영화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조르지 모르다의 음악 머신즈였습니다. 이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아마 영화 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SF 영화일 거예요. 1926년 독일의 프리츠 랑 감독이 이 사일런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영화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100년 후인 2026년의 미래 도시를 무대로 독재자와 민중의 대조적인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렸죠. 로봇이 움직이는 공장,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딸이 우연한 기회에 사장의 아들에게 자신들의 참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안 사장은 그녀를 감금한 뒤에 사이보그로 만들어버려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죠. 메트로폴리스는 지금으로 봐서는 치졸하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수 촬영을 사용했죠. 이 영화는 1984년 이 영화의 열렬한 팬이자 유명한 영화 음악가인 조르주 모르더가 원판에 칼라를 입히는 테크닉 칼라 작업을 하고 또 이 사일런트 화면에 디지털 사운드를 입혀서 다시 선보였습니다. 무려 60여 년 전의 SF 작품이 이 진보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다시 나온 것이죠. 프리츠 랑이 메트로폴리스를 만든 지 67년. 현대 영화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해도 될 만큼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헐리우드의 막강하게 축적된 SF 기술,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아닌 워크스테이션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게 된 컴퓨터의 진보, 이런 것에 힘입은 바가 크죠. 오늘날의 과학의 힘,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의 독특한 특징을 넘어서서 이제는 90년대 영화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영화계의 대지진을 일으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은 말 그대로 앞으로의 영화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내린 충격적인 작품이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전차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전차를 탔던 전차장 강성현, 조종수 최영신, 탄약수 안진수와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황색마을화 출신들과도요. 지금은 강의실에 계신다고요. 대전 동구 인동의 김인태 씨. 탱크를 소재로 한 영화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곡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영화 터미네이터 2 중에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메트로폴리스가 조르주 모로더에 의해서 복원되던 해 1984년. 이때 1편을 선보였던 터미네이터는 2029년의 우주전쟁 시점과 1984년 현재를 잇는 SF 누아르 영화였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존 코너의 생모가 될 사라를 죽이기 위해서 미래 세계에서 온 킬러 터미네이터,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쫓아온 미래 전사 리스. 이들의 싸움은 컴퓨터 그래픽과 루카스의 특수효과 회사인 ILM의 마술 같은 SF 기술을 빌어서 진짜같이 전개되지요. 7년 후인 1991년, 제임스 카메론은 그동안 진보된 컴퓨터 기술의 힘을 빌어서 속편에 도전합니다. 이미 영화 어비스에서 써먹은 적이 있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또 기존의 특수효과 기술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낸 고난도 SFX. 이것이 관객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었죠. 제임스 카메론은 어비스에서 그 물기둥이 자유롭게 형상을 바꾸는 모습,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광고에서나 가끔 선보이던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초당 24프레임이나 되는 그 영화의 매 프레임마다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해야 하는 아주 정교하고도 모험적인 시도였죠. 결과적으로 여름에 개봉하려던 어비스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그래서 여름 시즌은 놓치고 제작비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결과는 흥행 참패였습니다.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는 제임스 카메론에게만 좋은 일을 했다고 투덜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터미네이터 2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속편의 신종 터미네이터인 T-1000은 그 형상 기억 합금으로 된 터미네이터였죠. 그래서 총을 맞아도 또 얼려서 분해를 시켜도 금세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또 자기가 본 형상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쓰인 기술이 바로 어비스에서 시도됐던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ILM과 함께 그 피아노 줄로 조종되는 스턴트의 단점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처리해냈죠. 그 흰 피아노 줄 대신에 눈에 잘 띄는 오렌지색 줄을 매달고 촬영을 한 것인데요. 또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 프레임마다 오렌지색 줄을 지워버리면 그 줄 같은 것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놀드가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내리는 장면에 사용됐었죠. 이 정도가 되면 컴퓨터의 성능이 영화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Goofy and Randy, you know we kick it apart. Now is the time to get it in your mind. It's okay to be yourself. Take foolish pride and put it aside like the Adams. Yo, they did. That's a family. They do what they gonna do, say what they wanna say, live how they wanna live, tell you how they wanna play, dance how they wanna dance, kick and they celebrate. Adam family. They do what they wanna do, say what they wanna say, live how they wanna live, play how they wanna play, dance how they wanna dance, kick and they celebrate. Adam family. I'm telling you, I saw that hand. They do what they wanna do, say what they wanna say, live how they wanna live, tell you how they wanna play, dance how they wanna dance, kick and they stop a friend. Family. Yeah, thank you, Fester. I need you to go back to the bridge just here. Thank you, thank you. Now check this out. They wanna live, tell you how they wanna play, dance how they wanna dance, kick and they stop a friend. Adam family. They do what they wanna do, say what they wanna say, live how they wanna live, play how they wanna play, dance how they wanna dance, kick and they stop a friend. Adam family. Cause the nigga got on the floor and he got the wiggling and wobbling and he did this cool new horror movie he had. Everybody back up, you know what I'm saying? Back them up. 영화 Addams Family 중에서 Addams Groove, MC 해머였습니다. 영화 Addams Family는 아주 특수한 시각 효과가 많이 선보였죠. 피터 큐란과 그의 SFX 회사인 VCE, 이들이 SFX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90개가 넘는 Visual Effect, 즉 특수 시각 효과들을 선보인 것입니다. 그 고매지의 충실한 부하인 손이 움직이는 장면. 그 장면 보면 좀 신기하죠. 어떻게 손만 이렇게 움직일까. 그런데요. 이것은 터미네이터2에서 블루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감쪽같이 지워나간 것과 같은 수법. 그것을 썼다고 해요. 블루스크린 좀 생소하시죠? 그것은요. 푸른색이 화면을 합성할 때 지워버리기 쉽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푸른 스크린을 배경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찍은 뒤에 다시 배경 화면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에어리언에도 이 블루 스크린 기법이 나오는데요. 동굴처럼 된 우주선 안에 에어리언이 움직이는 장면. 이것도 이 블루 스크린 기법으로 찍은 것이고요. 이때 보면 화면에 보이는 크기보다 작게 에이리언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블루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후크에서도 나와요.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요정 팅커벨. 이 팅커벨도 블루스크린에서 팅커벨을 찍은 뒤에 그 필름에 따라서 피터팬이 반응하는 것을 단독으로 찍어서 이것을 다시 합성을 한 것이죠.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는 이 밖에도 컴퓨터의 효용을 잘 보여주는 신이 있습니다. 지붕에서 고메즈가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공이 계속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 카메라는 골프공의 시점이 돼서 날아가듯이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감독인 베리 쇼넨필드는 카메라를 같이 날려버린 걸까요? 또 영화 스나이퍼에서는 망원경을 향해서 정면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직접 찍은 걸까요? 컴퓨터는 카메라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카메라가 설 공간이 없는 좁은 방 안에서도 컴퓨터는 편집의 도움 없이 스테디캠으로 찍듯이 자유자재로 카메라의 시각을 확보해주죠. 카메라가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 거침없이 영상으로 옮겨진다는 것.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 후크 중에서 듣습니다. When You're Alone. 영화 후크 중에서 When You're Alone 들으셨습니다. 아, 컴퓨터 그래픽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SFX의 효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그래픽 외에도 부수적인 여러 부분의 기술이 고루 발달해야 하죠. 구니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해적선이나 후크에 나오는 후크의 배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진짜 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미니어처입니다. 그리고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등 팀버튼의 영화에 나오는 마을들은 모두 또 미니어처고요. 특수분장도 빼놓을 수 없죠. 드라큘라나 슈퍼마리오, 아담스 패밀리 여기는 모두 특수분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특수분장 역시 좀 더 나은 SFX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들이죠. 요즘에 세계적인 붐을 타고 만들어지는 공룡 영화의 붐. 이것은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과 무선 조종이 가능한 초정밀 미니어처, 그리고 공포감을 자아내는데 필수적인 특수 분장. 이런 모든 영상 테크놀로지가 합쳐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SF랑 SFX 자주 혼동하시죠?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SF는요, Scientific Fiction의 약자인데요. 미래사회나 우주공상과학 영화를 지칭하는 장르적인 개념이고요. SFX는 Special Effect, 이 말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특수효과, 이것을 SFX라고 하죠. SF 영화에 SFX 기술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착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어쨌든 이 SFX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영화는 이제 창조의 영역이 아닌 복제의 영역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해서 상품 제조 특허처럼 규격화된 SF 기술, 이것을 각 영화의 장면에 적절하게 도입시키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2는 263개의 지적 소유권으로 구성된 복합 상품입니다. 그는 터미네이터2를 찍은 뒤에 만일 이 영화를 다시 찍으라면 40%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 8천만 달러가 든 터미네이터2를 3,200만 불 정도로 다시 찍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상품을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개발이 끝나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대폭 내릴 수 있는 것,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에 선보인 슈퍼마리오, 이거 역시 또 다른 SF 영화의 면모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기와 영화의 상관관계가 더욱 밀접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슈퍼마리오는 일본 닌텐도의 게임 프로그램 슈퍼마리오를 그대로 영화화한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시뮬레이션이 영화의 큰 장치로 등장하고 있는 요즘에 영화 슈퍼마리오의 등장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SF 그리고 SFX 영화가 산업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것을 영화 슈퍼마리오는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슈퍼마리오, 주라기 공원, 또 콜롬비아 사가 만들 용가리의 원조인 일본 공룡 고질라, 이런 영화들은 아마 하이테크놀로지의 힘을 빌어서 휴먼 SF가 아닌 공룡 SF 영화 시대를 시작하게 되리라, 이런 예상을 하게 만드네요. 슈퍼마리오 중에서 듣습니다. Almost Unreal.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이동의 이은주 씨 듣고 계시죠? 락셋의 노래입니다. I love when you do that. Hocus pocus to me. The my brother. Ain't Heavy, He's My Brother. 빌 메들리의 노래, 영화 람보 3편에 삽입된 노래였습니다.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북구 자양동의 홍대철 씨, 임청아를 좋아하는 모든 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지기금조서, 지지진 쩌샤오, 아침의 미소만을 기억할 뿐. 이 노래를 양동석 씨는 하이텔로 세 번이나 보내주셨네요. 서울시립대 전자공학과 4학년의 학우들에게 마지막 방학 잘 보내라고 하시면서요. 이 가사도 적어주셨습니다. 파도에 웃음을 실어 세월 따라 살아온 삶. 바람에 미소 지으며 모든 시름 잊고 살리라.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이런 마음이 가끔 들지요. 아, 양동석 씨는 단 일격에 수많은 사람을 해치우는 임청하에게서 진실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자, 전북 전주 금암일동의 이현아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지지진 쩌샤오. caught the dream with a chain. Driver, take away my worries of today. 영화 웨인스 월드 중에서 게리 라이트의 드림 위버. 들은 시간 1시 54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성남 분당구의 이정태 학생 잘 들으셨죠? 대학 2년생인 학생입니다. 저는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데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나 이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방송국 사장에게 말해서 시간을 8시나 10시경으로 옮겨주십시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전찬수씨. 저 전찬수씨가 직접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참 운명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운명의 힘을 그린 영화가 있었죠. 만홍의 샘. 이 중에서 세르주 라마의 노래로 됐습니다. 만홍, 서울 은평구 가련이동의 강숙희씨, 대구동구 용계동의 정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Elle chante et moi je crie. Elle rit et moi je pleure. Elle rêve et moi je prie. Elle danse et moi j'en meurs. J'en crève et je suis content. Mon dimanche, c'est Manon. Son soleil, c'est mon printemps. Mais Manon me dit non. Manon, c'est de l'eau. Je suis qu'un paysan, un pauvre faiseur d'abeilles, un quitteur de mauvais temps, un vendangeur de merveilles. Mais moi, j'irai comme un chien, je marcherai dans ton pas, l'hiver quand t'ira pas bien, je me coucherai sur toi. Fortune, mon nom, pour l'amour de Manon. 띄워드린 음악 중에는 친구 영대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신 서울 중구 중림동의 김진영씨, 그리고 친구 정국이를 아주 걱정해주시는 대전 송치우 학생의 마음이 실려있었는데요. 그것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홍동식 PD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글이 있어서 그 글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문명순씨, 새벽에 조용히 7월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남은 반년도 우리 영화음악 애청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